데도 길을 걸어 kiss me 쉽지 않은 내게 쉽게 easy 스테이지 위엔 불이 튼 내 body Pull up and I'll repeat on play ballet Damn I really make it look easy 야 넌 사람 make it look easy Clap your hands 너도 나와 같다면 clap your hands now 심다인 그냥 저 그냥 봐 I'm the real one 조명 꺼진 뒤에 난 wonder in the night Don't know what is right Don't know about my rights 지키신 불신 불신 이젠 friends of me yeah. 세상에 나 번뜩 자리 set off in I've been trying so long to show you show you show you oh. 다친데도 길을 걸어 kiss 쉽지 않은 내가 쉽게 easy 스테이지 위엔 불이 튼 내 body Pull up and I'll rip it like ballet Then I really make it look easy 야 너 대로 make it look easy 야 넌 대로 make it look easy 수면 위에 백조가 돼 whipping 때론 풀려 나의 다리 바라 keep it dancing Come and see me, I'm the fearless 나의 발걸음은 매 순간의 story 이건 my way 야옹처럼 걸어 even if I am not flawless 편하게 놓았다고 날 몰라봤다면 you have to know I've been trying so long to show you, show you, show you 닥친데도 길을 걸어 kiss Seraphim.